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귀에 조금이나마 익숙한 이나가다 다비다라고 하는 싸이키델릭의 대표적인 곡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싸이키델릭 사운드 이나가다 다비다. Hey! think I'm crazy. I'm out of my head, but I'm doing my thing. Thank you.